십장군로 파동을 받아 순향을 동굴에다 춘향의 앞에다가 자를 펼뜨리고 차우 나절들이 집장 해리 사또 안전해 주겸만 주 집장굴로 저놈 집어능 청능청 춘향이를 견 눈을 주며 저다리 골 부러질라 눈 감어라 퍼지를 마라 나 죽은 걱정을 말고 근심을 말아 집장굴로 철퇴를 드러매고 내다는 형상 좁은 굴에